1등 할 수 있겠냐? 아니 뭐 1등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앨범 자체는 좋아. 난 앨범 자체 노래 자체는 좋아. 나 이제 앨범에서 만족할 수 없다. 1등 해야 된다 이제. 맞아. 야 근데 기대를 좀. 갖지 마. 아니야 기대. 아 근데 돼 어떻게. 나 저도 사실 앨범 맞아. 그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야 그 성수 쌤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. 막 너희들이 뭐 초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되게 막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솔직히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. 솔직히 어, 기대하지 마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야. 나도 기대를 갖게 돼 그냥. 아니, 어차피 아닌데 그 뭐 내가 드는 걱정 그 아까 했던 얘기도 진짜. 기대를 했는데 안 될까 봐. 나는 그게 이제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곡들이 터져 가지고 막 노멀드림도 별로 기대 안 했어. 진짜로. 아니야 너 기대하지 마라. 아니야 너 노멀드림은 느낌 왔다 그랬어. 초기 왔다 했어. 뭐 초기야 뭐 안 올 수가 없죠. 뭐 뭐야 뭐 대충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건 있긴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진 않았어요. 그리고 애노도 애노는 뭐 애노 되게 기대했구나. 와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좀 약간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됐고 상남자도 전혀 기대 안 했어. 망해버렸어. 그냥 진짜 대인자 때 진짜 내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. 야 이번 곡 기대하냐 그래서? 아 저 기대 안 한다 했잖아. 아 좋아. 텔레구나. 좋아. 야 아예 폭삭 망할 거라고 생각해. 그래. 아예 홀수로 그냥... 나온 앨범들이 잘 된다고 해. 아야 근데 미성년자도 소득공제 돼요? 뭐래? 아니 뭐 소득공제 또 왜 갑자기? 근데 왜? 왜 나온 거야 그게? 아니 이번에 아웃트로. 야 나 사비 썼어. 해가지고. 와 아웃도어를 써가지고 이제 소득이 생겼다. 어린 놈이 벌써 이 19살이 벌써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저작권료를 먹겠다 이거.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 안 받겠다. 야 이 친구 이거 소득 공제를 왜 하려고 하는 건데? 아니 뭐 솔직히 보는 게 있어야 소득 공제를 하지. 솔직히 신경 안 쓰고 못 보는데 무슨? 아 뭐 아빠랑 통화하다가 뭐 소득 공제랑 이번 달 아 이제 아웃으로 쓰니까 소득 공제해야 된대.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그러셨어. 아버지 왜 못 보내요?